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 우리 성경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한국말 성경이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 한국말 성경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어렵고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또 우리 특별히 학생들은 여기서 한국어가 약간 좀 딸리는데 이 어려운 말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은 아예 내 마음이 약해지고 소위 말해 쫄기 때문에 성경은 어렵다 생각을 하는 거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는 원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편지라고 했죠. 편지를 쓸 때는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큼 쓴 게 바로 편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살아갔던 로마 사람들은 이 편지를 보고서 아 이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이해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우리 한국말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2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대비 있고 시간적인 대비 있기 때문에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의 편지를 그대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갭을 좀 메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제 목회자의 이제 의무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편지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접하되 어렵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편지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받으면 이것이 정말로 풍성한 은총이고 은혜가 되는데 이것이 단지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게 보내졌던 편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읽게 되면 그래서 그게 어쨌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1차적으로는 이것이 로마에게 보내진 편지이지만 그것을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것이 온전히 말씀을 접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도가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황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 땅이 어떻게 교회가 처음 생기게 되었는가? 과거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잠시 여행을 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 받은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참으로 그것이 은혜이긴 한데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로마 교회의 어느 지도자가 천천히 앉아서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러한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적어도 3년 정도를 목회하면서 사도가 이 복음을 가르쳤고 정말 어린 교회라고 하는 대산민이가 교회에서는 그래도 3주 정도라도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 로마 교회는 아무도 가서 복음을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잠시 들은 풍화를 가지고 교회가 개척되었으니 얼마나 그 기반이 연약했겠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다른 편지에 비해서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좀 더 자세히, 더욱더 자세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는 첫 인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을 받은 사도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많은 위인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이 풍부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결과로 말미암아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선지자들과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메시아로 예언된 분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볼 때는 다윗의 혈통이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문장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의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지도를 받은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직접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바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다라고 말했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너는 직접 가르침을 받지도 않아놓고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사도의 직분마저도 위태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저 가메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는 길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잠깐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잠깐 만났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한 이해가 가능했겠는가? 지난주에 소개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기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은 다음에 그 즉시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갔다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정황이 갈라디아서 1장에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처음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가족이나 친지와도 의논하지 않았고 이미 사도된 자들,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설교 가운데 아라비아에서 2년을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년이 아니라 3년이 맞습니다. 성경은 아라비아에서 그 3년의 행적을 자세히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그 3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학파라고 하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교육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구약 성경과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랍비가 되기 위해서 구약과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지식과 구약 성경 말씀과 또 여러 자료들을 통총 보관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 가면서 연구를 합니다.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가 진정 구약 성경의 예언이었던 그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인류 구원을 위한 구세주인가를 아주 철저하게 검토하고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진정으로 예수가 그랬는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대해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미가서에서 예언을 했었는데 예수가 진정으로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는가? 시편 16편에서는 썩지 않음을 당할 거룩한 자라고 했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부활로 성취가 되었는가?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앞으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말씀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은 어떻게 성취를 합니까? 수많은 구약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앞으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점차 예수님을 통해서 좁혀가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바울은 통함과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었구나.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언제나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그는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간의 진지한 확인의 절차를 거쳤을 때 그는 그 어떠한 사도보다도 굳건한 복음 증거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웅장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해보십시오. 무턱대고 믿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무턱대고 믿자. 이것은 맹신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무턱대고 믿어버리는 맹신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떠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의문이 생기고 또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 이것 또한 불경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연구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증명하고 확인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열심히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어떠한 내가 특별한 은사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신앙의 전부를 쌓아버리는 그러한 종교도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을 좋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의심이 생겨도 도무지 연구와 확인조차도 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바울도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는 체험을 하고 3년간의 확인의 과정을 겪고 나서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그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예수님께서 아주 고귀한 왕족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아무런 유익을 준 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어떠한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하게 살아갔던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가장 먼저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가장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6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무슨 어떤 계시였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다윗의 후손도 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였는데 그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거야 이러한 마음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고 그날과 함께 무엇을 외쳤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함께 외쳤던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의 수많은 가문 가운데서 굳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 가문에서 탄생하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이야. 또한 이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인성이 강조된과 동시에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확증하고 있는 그러한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영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언급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인간된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자신의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예언을 들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몇 사람에게 은밀하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언급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부족한 팔퉁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전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인데 저렇게 500명이 만난 예수님인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분들 가운데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바로 그 부활 사건 때문에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러한 사실이 가려져 있다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전무후무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었고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부활주의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언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만방에 선포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세상에 선포가 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 세상에 어떠한 위인들처럼 좋은 교훈만 남겨놓고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가장 첫 인사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미 2000년 후를 살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약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뭐 크나 큰 이슈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2000년에 살고 있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신약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로마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이 알고 있었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바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였고 우리 구세주였구나 이것을 깊이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사도로 임명을 받은 그 모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파해서 그들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사도직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나는 사도로 택정받아서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의 그 권위의 근본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만물의 주관자로 권세자이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그가 가는 길은 항상 평탄하고 어려운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마다 한국의 어떤 뉴스를 보면 다른 나라들의 뉴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외교관들의 차량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주차 위반을 많이 하는데도 한국 국가에서 돈을 받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이제 종종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치외법권에 속해 있다. 그 한국의 법을 어느 정도 지키지 않아도 용납된다라고 하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외교관으로서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도망가서 어디로 갑니까? 중국의 공권력이 침입할 수 없는 그러한 공간으로 숨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어느 나라의 대표로 임명을 받았으면 그 세상 가운데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것과는 아주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도로 임명받은 직후에 그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너희는 평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는 아주 정반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앞으로 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고난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적대시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확인했기 때문에 더욱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별로할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평탄한 길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길이 여러분들 앞에 닥칠 수 있고 심지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신 것과 바울이 그것에 걸맞게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 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위대한 사도였구나, 참 귀한 분이었구나, 이렇게 뜻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 자, 지금까지는 졸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눈을 뜨고 한번 보셔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는 분이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팔짱 뛰고 잘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은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앞을 보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에서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고 또 2차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라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그 외침은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외침이기도 하고 오늘을 향해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들과 같은 수준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요즘의 신사도 운동가들처럼 자신이 받은 계시와 권능이 사도들과 동일한 수준의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1절부터 지금까지 쭉 보는 과정 가운데서 어떠한 한 사람이 다른 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우리 주님의 종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예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 고 오카는 목사님은 우리가 세 가지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부인해야 합니다. 내 몸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렸던 가요 가운데 이러한 가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은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자녀를 가르칠 때도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주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두 번째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소유권의 포기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나는 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생존권의 포기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또 크리스천들이 왜 문제입니까? 자신이 주님 앞에서조차도 아주 대단한 존재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종으로서 주님 파워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그저 주일 되면 옷 챙겨입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 외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전혀 차별성이 없다면 그것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대접을 제대로 받고 계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자세와 삶의 방식이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인가 달라도 달라야 하고 그것이 조금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달라야 그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는 종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경제생활을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종이 과소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과소비하시는 분이 나는 과소비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과소비는 무슨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면 바로 그것이 과소비입니다. 예수를 주로 섬긴다는 사람이 명품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만족을 느낀다면 그것이 어떻게 종의 자세이겠습니까? 뉴질랜드에서는 그래도 많이 벌어지만 명품을 하나씩 갖추고 살아야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미 그것을 갖추지 않아도 명품인 우리 자녀들에게 비싼 메이커 명품으로 갖춰줘야 그것이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이 기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가치관입니까? 요즘은 장년들도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만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부모 등골 빠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혹은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유행을 따라서 수백 달러, 천 달러 이상을 하는 핸드폰을 톡톡 바꾸는 것이 어떻게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예수의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직장에서 나태하게 보낼 수 있으며 자기가 예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어떻게 학창생활을 어려움으로 할 수 있으며 밤새도록 게임에 몰두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디에서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스스로에 대해서 주제 파악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정말로 헌신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억지로 종이 되려고 할 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욕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쇼핑의 즐거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살아갑니다. 멋진 옷을 쫙 차려입으면 다른 사람이 보는 그 눈빛을 내가 왜 못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절제합니다. 그리고 또한 억지로 종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고행이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를 통해서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신한 바울이 기꺼이 주님 앞에 종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확신하게 되면 기꺼이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면 이전처럼 세상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삶의 자유함이 넘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권세를 선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굴레를 벗어넘길 때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종된 것에 그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예수의 종이 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인사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마감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의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곳은 전 세계의 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잘난 사람들이 그동안 세상의 그러한 이치와 합리와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과 권세를 가지고 이것이 행복이다, 축복이다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 얼마나 너희들이 죄인인 줄 아느냐라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들 잘난 줄 알지 너희가 이런 존재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그런 것에서 주는 것이 참된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세상의 종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의 심령 가운데 참 평안과 안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6절 다시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해서 너희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한번 이 구절을 진지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래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시 한번 읽으실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래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기꺼이 자신을 의탁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